세상을 안주삼아 뉴스포차 아홉 번째 영업 시작하겠습니다. 선배, 요즘 더불어민주당이 완전 국민 경선을 위해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해요. 네, 아주 흥행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역선택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역선택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 지지자가 민주당 경선에 일부러 참여를 해서 경쟁력이 낮은 후보한테 투표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한 후보를 당선시켜서 본선에서 자기네가 이기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박사모 게시판에 문재인을 떨어뜨리려면은 경선에 참여해야 된다, 뭐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해요. 지금 지지율을 보면 그렇게 해서 문재인 후보가 탈락을 하고 뭐 안희정 후보가 된다고 해도 황교안 총리가 안희정 후보를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선택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자기네 후보가 경쟁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 야당에서는 뭐 누가 돼도 현재 조사로는 무난히 당선되는 걸로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죠. 뭐 태극기 집회도 나가시고 여러 가지로 머리 많이 굴리시는데 지금 뭐 헌재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대선까지 많이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태극기 드신 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뉴스포차 대선 특집 대선 주자와의 한 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분은 우리나라 진보 정치의 아주 대표적인 분이시죠? 네, 지난주 정의당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대선 네. 후보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네. 네, 이른바 심블리 심상정 대표 모셨습니다. 네, 러블리 심상정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네, 그 지난주 경선에서 뭐 80% 압도적으로 당선되셨다고 들었는데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근데 축하드리기 전에 축하주를 먼저 한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주세요. 네, 예. 제가 저희가 오시는 손님들한테 네. 소주를 두 개를 권해드려요. 네. 고르시도록. 참보수, 진보데이. 네. 저는 참보수를 하겠습니다. 의외의 선택입니다. 천이에요. 이게 바로 역선택이죠, 역선택.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 이 참 보수가 서야 아하. 참 진보가 그렇죠. 아, 예. 파트너십으로 네.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아, 뭐, 맞는 말씀입니다. 아니, 근데 참 보수 먼저 한잔 드리시고 그래서 드리고. 그냥 수구 보수가 계속 한국 사회를 지배하니까 우리 정의당이 그렇죠. 뒷전으로 자꾸 밀리잖아요. 아, 제가 한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이, 이런 영광을. 항상 진보대의만 선택해 오셨는데 아, 그랬어요? 네. 소외되어 있던 참 보수가 드디어 선택을 받았네요. 자, 그러면 한잔 하실까요? 아, 네. 아, 그럼 참보, 우리나라의 참된 보수를 위하여 한번 할까요? 참 진보 대 참 보수의 시대를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반갑습니다. 네. 여기 안주도 저희가 조촐하게나마 준비해놨으니까. 이거 뭐 인터뷰하기 전에 먹기만 해도 되게 아주 모르겠는데. 편하게 드세요. 이거 안주도 드시고. 네. 근데 술을 잘 못 드신다고. 술이요? 술이 약하셨어요? 네. 좀 사연이 있어요. 무슨 사연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 소주병이 이거보다 조금 커서 8잔 나왔거든요. 그렇죠. 컸죠. 그 술도 좀 독하고. 그 한 병이 제 주량이었는데. 아. 그런데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좀 마시고서 관악에서 은평까지 가면 막차 타고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면은 막 호루라기 불기 시작했어요. 통금. 그래서 이제 막 뛰어가면 제가 뛰어오는 소리 듣고 문이 탁 열려요. 네. 우리 엄마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서.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12시 땡 하고 들어가시는 거네요. 네. 그런데 제가 수배 생활하면서 그 신장염을 앓았던 적이 있어요. 몸이 건강이 상하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안 먹기 시작해서 한 20년 안 먹은 거죠. 그때부터 이제 수배 생활 때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술은 아예 요새는 그러면 아예 안 드시나요? 그냥 그 술을 안 하죠, 잘.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한 잔 따라 놓으시고 이렇게 사이다도 드시고 예. 물도 드시고 하셨네. 네. 저도 사이다를. 우리 홍 기자도 사이다. 아, 그리고 뭔가 그동안 항상 남자 이제 게스트만 나오시다가 네. 이제 여성분이 나오시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약간 좀 편안한 네, 마음이 드네요. 저는 뭐 이 안주를 딱 보니까 네. 마음이 그냥 포근해지니까 술은 못 드셔도 안주는 많이 드셔도 됩니다. 아, 원래, 원래 안주빨이 셉니다. 술 안 먹고도 막 네. 4차, 5차까지 다 갑니다. 그렇죠. 네. 정치하시려면 또 많이 술자리에 참석하셔야 되니까. 네. 취재하다가 그 의원실 앞에 어서와 신블리는 처음이지? 라고 붙여놓은 거 봤어요. 네, 네, 네. 요즘에 이렇게 신블리라고 이제 좀 많이 좀 밀고 나가시는 것 같은데. 아니, 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불려요, 제가. 아, 언제부터 그렇게 불린 거예요? 무슨 막 광고도 막 찍으시고 광고, 패러디 막. 광고 뭐 히트텍 그다음에 뭐지 드라마 패러디도 하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저는 지금 청계광장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가능한 올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거니까. 내일 긴 여정을 떠날 생각이네. 매일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네. 그 우리 네. 의원실에 이제 홍보팀을 네. 20, 30대로 제가 예. 이렇게 아. 이제 했더니 네. 이 친구들이 이제 심상정 중에서 이렇게 뭐 TV에 우린 자주 못 나오니까 센 얘기할 때만 한번 탁 한 카트 가고 가잖아요. 네. 자기들이 심상정을 볼 때 드러나지 않은 심상정. 저렇게 강한 것은 그만큼 인간에 대한 사랑이 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측면을 계속 이렇게 키워왔어요. 그랬는데 그게 저를 아는 또 저를 지지하는 국민들한테 상당한 공감을 얻었죠. 그래서 그게 대표 별명처럼 됐어요, 지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지난주에 당 대표가 되셨는데 그거 잘 모르시는 아니, 분들도 대선 있어요. 아니 대선 후보가 됐지. 네. 당 대표. 아, 대선 후보가 되셨어요. 당 대표는 된지 좀 됐어요. 대선 후보가 되셨는데 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만큼 언론이 좀 무관심하다.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흑수저가 금수저하고 경쟁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대선 주자들이 전부 공정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불공정의 원형질 같은 데가 바로 정치예요. 저희가 당원들이 우리가 탄핵소추 가결시킬 때 애 많이 썼다고요. 그렇죠. 많이 나오고 네. 그래서 주저하고 흔들리는 두 야당 중심 잡고 딱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탄핵 열심히 해가지고 5당으로 밀리고 정치 뉴스에서 사라졌다. 그런 이제 자조 섞인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저희는 뭐 그래도 국민들이 지금 잊지 않고 있다고 봐요. 네.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두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 쳐다보고 있으면 막 온갖 지금 막바지 지금 총력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보고 있으면 막 가슴이 막 불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 교체해야지. 그래서 지금 정권 교체 열망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정권 교체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뭐 정권 교체가 가장 쉽게 가능한 유력 정당, 유력 대선 주자에 쏠림 현상이 확 가는 거죠. 현재 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죠.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저는 한 두 번의 국면 변화가 있을 건데요. 네. 물론 이제 뭐 좀 우스갯소리로 활주로가 너무 짧으니까. 네. 이제 뭐 대세가 어느 만큼 바뀔 수 있겠느냐까지는 이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활주로가 짧다는 표현이 좀 인상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 기간 짧으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권좌에서 끌려 내려오면 그러면 이제 아마 많은 국민들이 뭐 일정하게 응징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다음부터 관심이 차기 대통령이 누구냐. 그렇죠. 응? 그래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열망을 받아놔서 과감하게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밀고 갈 수 있냐. 이런 그 이제 제대로 된 검증의 시작이 그때부터다. 지금은 그렇잖아. 아직 탄핵과 이제 네. 검증 그 사이에 있는 단계이고 이제 지금은 뭐 우리 문재인 후보도 뭐 시대 정신이 정권 교체다 이야기 하시지만 정권 교체는 이미 구분능선을 넘었죠. 네. 그리고 정권 교체는 국민들이 다 해놨어요. 맞습니다. 후보님들이 네.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후보들은 뭘 해야 되냐면 국민들이 아주 수구 보수 세력 퇴출시키고 정권교체 다 만들어놨는데 그 정권을 가지고 어떻게 개혁하고 어떻게 새로운 삶을 열래 이거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 목표는 정권교체 그 자체가 아니고 국민들이 원하는 과감한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구도의 변화를 원한다. 그동안에 너무 위쪽으로 오른쪽으로 경도돼 있었잖아요. 네. 이런 정치 변화, 그러니까 이런 정치 구도가 좀 더 아래쪽으로 왼쪽으로 과감하게 그 축이 이동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 이번 대선의 목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이번 대선에서 진짜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 또 새로운 삶은 정의당 같은 데가 적어도 제1야당 이상은 돼야 가능한 개혁들이에요. 제1야당. 네. 아니 그 이상이 돼야 유실되지 않는다고요. 네. 지금도 새누리당, 아니 저 자유한국당의 모든 걸 발목 잡고 있고 또 바른당은 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이후 87년 이후에도 계속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 뿌리를 둔 정치 세력이 계속 우리 정치를 주도해왔잖아요. 그걸 이번에 국민들이 퇴출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에요. 그리고 79년간 한국 사회를 또 지배해왔던 경제 독재, 삼성공화국. 이거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이미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 중에 있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 근데 출마 선언하시고서 바로 다음 날 그 구의역을 방문하셨어요. 네. 그게 어떤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이번 대선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모든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낸 게 사실 촛불 시민들인데 그 천만 촛불이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만이었다면 과연 가능했겠나. 물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우리가 단호하게 같이 외쳤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암만 일을 해도 장시간 노동해도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그런 고단한 삶에 대한 의문 이것이 광장에 우리 시민들이 모이게 된 또 더 중요한 배경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미래가 없는 젊은이들. 네. 그리고 그렇죠.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래서 그 시민 발언 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젊은이들일수록 더 그래요. 젊은 나이가 어릴수록 시민 발언대에서 주장하는 것이 박근혜가 퇴진하면 내 삶이 달라지나 그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정권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려야 된다. 우리 뭐 헬조선 외치는 우리 청년들 일으켜 세워야 되고 워킹맘들한테도 뭐 희망이 있어야 하고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 뭐 몇 달 만에 간판 내리고 해야 되는 자영업자들, 농민들 이런 분들도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지금 시대정신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구역을 갔는데 그 가면서 참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그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 사고 났을 때 뭐 여야 막론하고 다 가서 그렇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그 한 주에 법안만 뭐 수십 개 나왔어요. 근데 그 하나도 지금 처리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요즘 얘기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원내 정당 중에 제일 왼쪽인데. 그렇죠. 저희 공약보다 훨씬 앞질러 가는 공약들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기본소득이니 뭐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모병제니 뭐 다 우리밖에 이야기 안 했던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심 대표님 뭐 더 세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막 그래요. 제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저와 정의당은 급진적이고 과격한 경쟁을 하는 데가 아니다. 뭐 그런 논리로 따지면 다 저희보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때 우리 정의당 공약 가지고 당선된 분이에요. 경제민주화 복지. 네. 근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문제는 저희는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 정책을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실천해서 실제 우리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게 목표지. 그냥 선거 때 흔드는 데 목표가 있지 않다. 네. 그 얘기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구의역을 먼저 가신 거군요. 네. 그 제가 꼭 그 가서 아직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군이. 네. 네. 네? 니들 그렇게 떠들더니 뭐야 이거. 아무것도 해결 안 된 거 아니야. 그래서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더라고. 저희가 정권 바꿔서 제대로 만들겠다. 하늘 풀어드리겠다. 아무래도 거기가 이제 저희 나라 우리나라 노동 현실을 대표할 수 있는 약간 상징적인 곳이 된 거니까 이제. 네. 근데 그 다음에 근데 약간의 또 뭐 논란이 한번 있었습니다. 봉화마을 가셔가지고 네. 예. 그 친노 정부 수립해서 뭐 사람 사는 세상 만들겠다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때 이제 친노의 그 한자어를 가지고 이제 지금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았는데 왜 그렇게 딱 쓰신 이유가 그러니까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게 참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경험과 또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 방명록에 쓴 글이 그렇게 논란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의 관계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정치하시기 전에 네. 노동 변호사로 계실 때 그때 인연이 이제 많거든요. 제가 친노 정부 수립해서 사람 사는 세상 이제 만들겠다 이 방명록 쓴 거를 그 여사님 만났을 때 이제 보여드리니까 여사님이 아 옛날에 노변이라 안 했나 그 얘기 바로 꺼내내시더라고. 그때 권영수 여사한테 보여드리셨군요. 예. 제가 보여드린 게 아니라 그 실장님이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권 여사께서 바로 웃으시면서 옛날 노변 얘기를 하시는 노변하면은 그때 어떤 의미였냐면 노무현 변호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노동 변호사라는 중의적인 표현 노변 그러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그걸 애칭으로 이렇게 불렀었어요. 옛날부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하고 또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재임 기간 중에 가장 그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신 게 비정규직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듯이 저의 각오를 말씀드리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인데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뭐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전혀 그런 그 상상을 못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하기 전에 우리 그 심 대표님의 인생사 그쵸. 한번 가볍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검증하려면 한 잔 하고 가야 되니까. 그러기 전에 한 잔. 네. 네. 이거 소주 안 드시고 사이다 드셔도 돼요. 아니요, 괜찮아요. 여기 또 이게 튀김 닭도 있고 그러니까 치킨, 네. 그 이거 먹으려면 네, 소주로 한 잔 마셔야 돼요. 못 드신다는데 또 저희 포차 나오셨다고 또 드셔주시고. 아니요 괜찮아요.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은 인생을 나타낼 수 있는 사진들을 몇 장 붙여놨는데 저기 아주 귀여운 얼굴이 있어요. 저거 정말 심블리다 심블리. 저 많이들 지금들이랑 되게 비슷하긴 한데 저 때가 더 뭔가 더 심블리 같은 러블리한 모습이 좀 있어요. 저 사진 보고 제가 얻은 별명이 네. 수혜라고. 아, 수혜. 김건 얘기도 나오는데요. 수혜 닮았다고. 아, 수혜. 아, 수혜 씨한테 너무 미안해. 하여튼 근데 제가 아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그분 기분 나빠할 것 같지 않아요? 네. 여기가 대학교 제가 재수를 했어요. 네. 재수해서 저기 합격하고. 네. 사범대? 네, 울릉도 MT? 가서 아니 그냥 친구 몇 명 갔어요. 친구들하고 예. 그때 찍은 사진이죠. 아, 그럼 울릉도 앞에서 이제 배를 타고 있는 거네요. 네. 누가 찍어준 사진이에요? 그 기억은 안 나요. 아닌가요? 아니 여자 포즈가 여자들 네 명 같이 갔어요. 아, 여자들 네 명이서? 갑자기 그 흥미 떨어지고 그 흥미가 떨어졌어요. 여자가 여자 네 명 같은. 그 원래 그러면 선생님 하시려고 하셨어요? 사범대 가신 네, 게? 네. 네. 저희 이제 아버님이 교사셨고 네. 또 저희 언니가 교사였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다 뭐 보고 배운 게 가장 자기 그 어릴 때 그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으니까 역사 선생님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범대 역사과를 갔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던 꿈 많은 대학생인데 어쩌다가 갑자기 학생 운동을 하게 되셨습니까? 그 제가 네. 대학 가면서 제가 가졌던 꿈이 뭐냐. 네. 저는 절대 데모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운동을. 네. 왜냐하면 제가 가야 될 길이 너무 뚜렷했어. 나는 교육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데 한눈 안 팔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학 가면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너무 그 수험서 참고서 이런 게 지긋지긋해가지고 재수하면서 뭐 소설책, 역사책 뭐 이런 거 많이 읽어야 되겠다. 또 연애를 마음껏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행을 마음대로 다녀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대학가가 그 낭만이 있었어요. 그 엄혹한 시절에도. 유신이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낭만이 있었죠. 그래서 이 대학 시절은 자유와 낭만을 만끽하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제일 관심사가 이제 이렇게 남자 친구를 누굴 꼬셔볼까 이렇게 딱 생각했는데 러블리한 어떤 외모를 활용해서 아 그때는 제가 좀 멋있었어. 소문 들으셨나 보네. 그때는 제가 좀 멋있었어요. 맞죠, 인정한다니까요. 되게 머리 길고 하이힐도 신고 막. 그때는 제가 7cm 이하를 신지를 않았어. 아, 예. 그래 우리 언니가 70년대 후반인데 네. 하이힐 신고 다니는 여학생들이 별로 없지 않았나요? 서울대에는 특히. 아니 그때 네. 그, 조금 그 네. 저기 머리도 이제 네. 길고 스커트 입고 이렇게 구두 신고 이렇게 다녔는데 이제 제가 우리 언니 걸 주로 입고 다니는데 우리 언니가 미대 다녀서 멋쟁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많이 쫓아다녔지. 네. 근데 내가 마음에 든 사람들을 뒤를 쫓다 보면 영락없이 운동권이다. 아, 마음에 드는 오빠들이 다 운동권이에요. 아, 오빠든 친구든 하여튼 다 운동권이야. 근데 네.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친구 하나 있어가지고 네. 그 친구하고 뭘 좀 해보려면 그 서클에 들어가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클에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혹시 그 남자분이 그 미남기를 쓴 건 아닐까요? 아니 전혀 그 아주 운동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주 눈길 하나 안 주면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 우리 남 그 남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데모도 막 열심히 했어요. 네. 그 하이힐 신고 네. 스커트 네. 입고 신림동 사거리까지 뛰어다녔다고. 그래가지고 사진이 엄청 많이 채증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연말에 그 학생처장이 불러가지고 네. 가니까 이만한 사진을 이만큼 해놓고 근데 이 사람 이분이 자기가 이게 독해가 안 되는 거야. 어? 이 차림새로 볼 때 이게 얼치기 같기도 한데 근데 또 엄청나게 열심히 다니니까 첫 질문이 뭐였냐면 자네 운동권 애인 뒀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때 그 미인계로 제가 그 정도면은 한 무기정학 정도 맞아야 되는데 제가 근신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아, 형사가 이 러블리한 외모에 네. 아, 그럼 마음이 약해져서 그 운동권으로 끌어들인 그분과는 잘 되셨나요? 뭐 이제 그래서 진짜 운동권이 내가 돼버리는 바람에 사랑은 안 되고 사랑은 그 남자분은 안 되고. 고시 공부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말할래. 네.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술자리에서 듣겠습니다. 잘 되지 않았으면 말할 수 없죠. 그러면은 또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 네. 배우 어패럴 네. 구로동맹 파업할 네. 때 사진입니다. 이건 영상에서 내가 캡처한 건데 85년도. 네. 저 구로동맹 파업. 예. 이때 같이 활동하셨던 아니, 저는, 분이 있죠. 저, 그렇죠. 네. 파업을 주도하셨다고. 네. 뭐 제가 주도한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보시다시피 우리 여성 노동자들이 주도한 거고 네. 제가 이제 이분들하고 같이 이제 모임도 하고. 또 노동법도 같이 공부하고 또 위장 취업하셔서 예 실제 이제 저분들하고 노조 만드는 일을 같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저 싸움 할 때는 제가 수배령이 떨어져가지고 요 구로공단 그 언저리를 네. 제가 이렇게 몰래 배회하던 때예요. 어쨌든 그때 그럼 아까 신장염도 그 생기시고 아니 이제 그때부터 제가 그 수배 생활을 9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시국사범으로는 여성으로는 최장기 수배자죠. 그 기록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9년 동안 이제 수배 생활을 한 거죠. 그때 수배 생활이 길어지니까 그런 병도 걸리고 그러더라고. 요즘 말로 이런 분들 보면은 걸크러쉬라고 이렇게 여성들의 동경을 받는데 걸크러쉬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게 뭔가 신조어인데요. 네, 이것도 네. 이렇게 여성이 여성을 볼 때 어, 저 언니처럼 되고 싶어, 저 언니 왠지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아, 그래서 남자들한테 매력 있는 여성이라는 게 아니고 네 어. 그렇죠. 물론 남자들한테도 러블리였겠지만 어. 여성들한테 이제 막 어, 저 언니 왠지 저 언니처럼 되고 싶다, 막 믿고 싶다는 그런 마음 드는 거잖아요. 그게 걸크러쉬구나. 제 팬클럽 이름이 심크러쉬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아 정말? 아, 그럼 여성 팬들이 더 많으시나요? 그건 아직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는 네, 예. 예전에는 4, 50대 남자들이 제일 반응이 좋았거든요. 예. 주로 TV 토론 같은 거 보시는 세대가 그런 세대잖아요. 말씀 시원하게 하시니까. 근데 요즘에는 젊은 언니들이 네. 젊은 여성들이 더 환호하세요. 아, 그래서 제가 훨씬 그러니까 훨씬 더 제가 에너지 가 넘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 수배가 활동 기간에 뭐 남편도 만나시고 하셨는데 그 소개시켜준 분이 있죠? 남편을? 저기 사진에 나오시는데 네, 저희가 다 안 보고 싶어. 안 보고. 아,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새롭게 많이 알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그 지금 대선 출마 선언하셨나요? 그분이? 예. 뭐 준비하고 선언. 계시는 김문수 의원. 김문수 전 지사. 예. 그 당시에는 뭐 아주 각별한 사이였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제가 이 구로동맹 파업을 하면 이게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최초의 정치 파업이에요. 그래서 한국 전쟁 이후에 신문 일면에 처음으로 노동 사건이 보도된 사건이에요, 이게. 그리고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해고되는 상황이니까 네.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근데 어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비공개 비밀 뭐 모임 가지고는 저 대중투쟁을 컨트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약간 그 경찰로부터 일정하게 그래도 방어력을 갖고 있는 데가 전태일기념사업회였어요. 거기는 또 청계피복이 워낙에 싸움을 해가지고 함부로 치지는 못했다고. 네. 근데 그때 전태일기념사업회를 우리가 본부를 쓸 때 김문수 지금 전 지사가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 구로동맹 파업을 아주 헌신적으로 지원을 해줬죠.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 원래는 학교 다닐 때는 잘 모르셨나요? 뭐 대선배잖아요. 저희하고 한 9년 차 차이 나니까 7년 차 차이 나니까 학교는 학교 다닐 때는 몰랐죠. 네. 몰랐고 제가 제일 처음 뵌 거는 뭐 그 전에 말씀은 들었지만 뵌 거는 이제 구로동맹 파업 할 때 그때 그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으로서 헌신적으로 지원했고 제가 이제 거기 있으면서 결국은 이제 경찰이 저를 잡으러 이제 치고 올 때 이제 제가 담벼락을 타고 도망가려고 아 담벼락을 타고 도망갔죠. 네. 그때는 그 창신동이 다 나지막한 그 기와집이었어요. 기와집이 그렇죠. 지붕이 다 이어져 있었어요. 지금도 닥치, 남아 있어요. 닥치, 예. 그래서 거기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타고 쭉 가다 보니까 그 동네에 반대편 골목으로 내리게 되더라. 액션 영화 찍으셨네. 그렇구나. 예. 예. 그때 이제 알게 됐고. 예. 그 담벼락을 넘어갈 때 혹시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랬었던 건 아니에요?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그렇죠. 이제 그 제가 도망하는 거 다 이렇게 이제 여자들이 이제 못 올라가니까 안내해 주시고 그랬죠. 예. 예. 아 그렇구나. 끝까지 그 고문 당하면서도 심상정 대표님의 말 이름을 석자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김문수 전 지사가 그럴 정도로 인연이 각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그 제가 그 노동운동 그때 할 때는 이제 저분보다 조금 서열이 위였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저는 이제 구로동맹 파업을 네. 조직한 사람으로서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인정을 했고 네. 우리 이제 저 양반도 그래서. 어떻게 저런 동맹파업이 가능했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원과 또 배려를 해주셨죠. 그때 당시에. 근데 요즘에 보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이 있는데 저렇게 김무선 전 지사의 저런 사진과 함께 태극기 집회에 나가가지고 외치고 탄핵반대 외치고 있는 사진이 같이 붙어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만큼 많이 바뀌셨잖아요. 어떠세요? 그런 모습 보면. 뭐 안쓰럽죠. 지금은 이렇게 가끔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그러시진 않나요? 뭐 뭐 촛불하고 태극기가 만나면 타버리지 않겠어요? 태극기가 타버리지 않을까? 아, 그렇겠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치 성향 테스트거든요. 예. 우리 앞에 안희정 지사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님도 다 하셨어요. 왠지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 나와 어울리는 정당 찾기라고 저희가 개발한 건데 20가지 문제가 되어 있어요. 20가지. 그래서 총 5가지 5주 산다형인데 매우 적절하다부터 매우 적절하지 않다까지 있는데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하셔도 돼요. 내가 잘 못하는데. 피디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반만 객관식이니까. 자.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서비스 업체가 수사기관의 대화 내역 제공 요구에 협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자, 검인정 체계로 발행하던 한국사 교과서를 지난해 정부가 국정화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한국의 공영방송이 국가 권력에 장악돼 있다는 의견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는 의견에 대해 말씀을 해주셔도 돼요. 아, 동의하지 않는다. 집회 현장에서 사람의 통행을 막는 차벽 등 질서유지선 장치를 경찰이 설치하는 것은? 차벽 설치에 대해서 묻는 거죠. 뭐 차벽 설치? 차벽! 아, 차벽 설치. 적절하지 않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핵발전소를 증설하는 정책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경기 부양을 위해 4대강 사업과 같은 대형 토목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감금틀에 동물을 사육하는 공장식 축산업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 내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시고요.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법안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차등 없이 지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19세에서 24세 청년에게 매년 100만 원을 제공하는 청년 배당 정책은 뭐 제 견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바람직하다. 부동산 관련 규제를 폐지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젊은 세대에게 부를 이전한다는 명분으로 상속, 증여세 등을 감면해주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해 한일 양국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 2013년 헌법재판소가 내란 음모 등을 이유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을 이유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요격체계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014년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대한민국 국군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재차 연기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무슨 당이 나올지. 참고로 지난주에 이재명 시장 나오셨는데 노동당 나왔어요. 저는 정의당이 나올 겁니다. 어? 안 나왔어? 아, 정의당이 2등이고요. 1등이 국민의당이에요. 이거 예상돼. 왜 그러지?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정강 정책에 관해서는 총선 때 이게 총선 때 만든 거거든요. 상당히 진보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 있었어요. 정의당하고 잘 맞는데.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순이네요. 민중연합당 그리고 제일 먼 정당은 당연히 새누리당입니다. 야, 국민의당이 그렇게 진보적이에요? 그 정강 차별금지법 동의해요 뭐 거기? 그렇게 돼 있었나 봐요. 네? 차별금지법 동의. 이제 안철수 대표 나오시면은 전 대표 물어봐야 돼요. 그거 아직 안 물어봐. 차별금지법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아까 뭐 제정해야 된다. 내가 보니까 차별금지법은 아무도 동의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요.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제정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신 분은 아직 없었습니다. 지금 처음이에요. 네. 네. 네. 지금 정의당에서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죠. 그 지난 이제 19대 때 네. 차별금지 우리가 이제 이미 우리 차별금지법 냈죠. 네네. 냈습니다. 우리 노회찬 대표가 아마 냈을 건데 대표 발의해서. 근데 19대 때 차별금지법을 뭐 많이 냈어요. 그 민주당에서도 인천의 그 최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내고 유승민 의원도 내고. 네. 그래서 제가 다 서명을 해줬습니다. 이제 그게 또 기독교 일부 교계에서 이게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아서 저도 이제 우리 지역에 고양시에 우리 목사님들한테 제가 불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을 철회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셔서 제가 목사님들의 정치적 신념은 종교적 신념은 제가 존중하고 저도 카톨릭인데 차별 금지 성적 지향 때문에 정치 사회적인 경제적인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다 이게 네. 저의 이런 소신이 종교적 신념하고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2시간 토론을 했어요. 거기 청문회를 제가 목사님들한테 청문회를 당했는데 그래도 제가 그 철회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대표 발의하신 최현식 의원님이 네. 철회를 해버렸더라고. 아, 맞아요. 네. 발의한 다음에 철회했어요. 다른 네. 의원님들 다 철회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철회를 안 했고 목사님들이 이제 그 법이 통과가 되면은 지금 이제 동성애를 이단으로 취급하는 그런 목사들에 대해서도 이게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우려하셔서 이건 그런 취지가 아니다. 성적 지향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어떤 권리에 대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제가 이제 설명을 열심히 드렸어요. 2시간 동안. 동성애를 조장하는 게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종교적 신념은 제가 존중하는데 정치는 현실의 그 삶을 뒷받침하는 게 그렇죠. 정치 아니냐. 저도 종교인이다. 저도. 저도 카톨릭이다. 이해하시는가요? 그 목사님들이? 이해를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네. 총선도 앞두고 하니까 네. 목사님들 말씀을 거역하면 이제 선거에 지장이 네. 많이 되니까 사실 고민이 많이 됐어요. 네. 그렇지만 저희는 진보정당이고 또 그렇죠.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가장 기본적으로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치나 철학에 대해서 유불리에 따라서 제가 판단을 바꾼다면 제 스스로 자기 정당성을 상실할 것 같았어요. 진보 정당의 정체성에 심각한 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것은 이제 철회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법안 자체가 철회가 돼버렸어. 유승민 의원도 또 그 똑같이 제가 사인을 해줬는데 어느 날 또 철회를 해버리셨더라고요. 네. 되게 민감한 이슈인가 봐요, 이게 되게. 근데 그냥 궁금한 게, 근데 다들 이제 동성애가 차별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에는 다 동의를 하시지만 이게 법안으로 제정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꼭 법안으로 차별금지법 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여야 할 거 없이. 그런데 이제 일부 기독교 교계에서 워낙에 이제 강력하게 이걸 종교적 신념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으로서 일정하게 타협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자기 신념이나 어떤 그 옳은 정책을 표를 위해서 타협을 계속하게 되면 이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가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사실 필요한데 워낙 민감한 이슈니까 필요성을 알면서도 문재인 전 대표도 페미니스트 대통령 되겠다고 했다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약간 유보적이라고 그렇게 입장을 밝혔고 또 이재명 시장님도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좀 시기상조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노동당이 나와? 그거에 관해서만 그랬어요. 네, 그거 한 가지가 그랬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차별금지법 문제가 정치인들이 회피하고 싶은 주제인 것 같아요. 아예 말이 안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거 때 그 사람들한테는. 네. 그런 거죠. 페미니스트 대통령. 말 나오신 김에 그 문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미니스트 아니 뭐 앞으로 그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여성의 네. 시선으로 세상을 보겠다고 하시는 거니까 뭐 여성으로서 환영하죠. 그런데 네. 이제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눈물 콧물이 없는 페미니스트죠. 네? 저희는 눈물 콧물이 있는 페미니스트죠. 심상정은 아이큐면서 특히 워킹맘들 아마 아이큐면서 뭐 수없이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랬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육아 관련해서도 육아 휴직제 같은 것도 안을 내놓으셨는데 이게 뭐 미취학 아동한테까지 그 미취학 아동한테만 그 뭐 그 시기만 육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초등학교 되면 더 난리죠. 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과로사하기도 하고. 아니 그래서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뭐 저 아이 키우기 위해서 돈도 지원하고 인프라를 지원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실제 여성이 엄마로서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려면 제일 필요한 거는 시간과 체력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쳐 가지고 가면 저도 아이 이제 유치원 보낼 때 일이 뭐 조금 하다 보면 계속 늘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택시 타고 가면은 우리 아이만 혼자서 울고 있어. 어? 그럼 같이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집에 가면 그냥 팍 쓰러지고 싶은데 또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 워킹맘들이 얼마나 박빙의 정말 인생을 사는지 이걸 알아야 되고. 저는 또 기왕에 나온 김에 아, 육아정책이 왜 여성정책이어야 합니까? 나는 거풀만이 많아요. 육아정책은 모든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정책이어야 되고 여성, 남성, 뭐 기업, 사회, 국가의 책임이어야 하죠. 제가 우리 아내한테, 저는 더 아내한테 항상 교육받고 있는 게 그겁니다. 실제로 여성정책, 더 강력한 여성정책은 예를 들면 노동시간 단축 이런 게 더 강력한 여성정책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이제 그 문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도 봤는데 네. 저는 제가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더 진보적이다. 또 뭐 여성의 성공 롤모델이 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성 그러나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여성들의 권리가 가장 잘 실현될 겁니다. 왜? 제가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평등 우리 사회의 이 고단한 삶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도 여성들의 권리도 신장되는 것이지. 아, 그러니까 내가 여성 후보이기 때문에 여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이 공약과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이면은 여성이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더 진보적이고 또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롤모델이 돼야 된다. 그것은 저는 한계라고 봐요. 우리 그 칠레에 바칠렛 그 대통령이 있어요. 네. 그분을 제가 유심히 보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 사회에서 모든 저기 그 저 칠레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다. 여성이고 네. 이혼녀고 네. 그다음에 거긴 카톨릭인데 그 카톨릭도 안 믿고 그다음에 사회주의자란 말이에요. 아, 네. 네. 그런데도 재선을 했어요. 네. 근데 지난 2016년대 경쟁자가 누구였냐면 또 비혼 임산부가 또 경쟁자였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그 칠레 사회도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칠레 시민들이 페미니스트들이기 때문에 바칠렛을 선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대 다수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 네.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고 가장 유능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네. 힐러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낙선한 이후에 소녀들의 꿈이 그렇죠. 좌절돼서 안타깝다 그랬어요. 예. 그게 저는 힐러리의 한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남성 정치인이라도 여성들에게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게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적극적인 저 정책 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여성들도 그분 찍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뭐 저보다 더 잘할 분은 없기 때문에 저를 찍으셔야 되죠. 여성 대통령 있고 여성을 잘 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사실 지금 대통령 그렇잖아요. 지금 뭐. 대통령을 여성 대통령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모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네. 근데 저희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진실 네. 게임. 저희가 그동안 안 했는데 다시 복귀한 진실 게임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 술자리에서 워낙 하는 게임들 있잖아요.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벌주를 마시는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런 게임이 있는데 딱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진실만 답해 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이제 훅 들어가는데 네. 1번 긴장되네. 질문입니다. 긴장돼. 진실만 말해주세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내 지지율을 가져갔다. 오! 그거 뭐 맞죠. 어. 우리 정의당 지지자들이 많이 갔으니까. 네. 좀, 실제로 그래요? 좀 화나지 않으세요? 억울하고. 아니 뭐 잠시 빌려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돌아올 거다. 아, 그럼요. 네. 어,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네. 네, 진보 정당에 들어온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 제 숙명이라고 생각하죠. 없어요. 네. 아, 후회하신 네. 적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 길로 우리 정의당이 이제 주류 정당으로 나갈 거라는 믿음과 또 청사진 거 확신이 있어요. 정말 단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아픔은 많았죠. 아픔은 많았는데 후회를 해본 적은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시각이 있잖아요. 진보 정당이니까 더 너희들은 더 도덕적이어야 해. 예?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진보 정당에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아니, 그런 심리가 어쩌면 있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심상정, 네, 같아요. 네, 심상정과 네. 정의당은 늘 옳아야 해. 네. 아. 늘 고다야 해. 네. 늘 정의로워야 해. 네. 그리고 거긴 당연해. 네? 그렇게 열심히 잘해도 그렇죠. 특별히 주목할 그렇죠. 필요가 맞아요. 없어. 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당을 볼 때는 거기는 뭐 어쩔 수 없잖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거기는 대중정당이니까. 뭐 그럴 수도 아니 저희도 중도 보수니까. 뭐 이런 거. 저희도 네. 대중정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섭섭한 거는 뭐냐면은 늘 이중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잣대를 삼는 거죠. 근데 질문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잘 의식하지 못하더라고요. 아주 작은 티끌 하나만 있어도 그게 엄청 큰 것처럼. 그러니까 아주 제가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직도 심상정 노회찬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어? 그 얘기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여기도 물어보셨어요?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아, 근데 네. 그 얘기할 때 제가 그 생각을 할 때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정치 시작한 지 한 13년 차 됐어요. 네. 그리고 지금 3선 했죠. 그렇죠. 네. 그런 정도 되면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은 한참 상임위원장 맡아서 그렇죠.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때예요. 그때가. 네. 근데 그분들한테 그 486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 아. 20년씩 하신 분도 많은데 너 왜 이렇게 오래 하냐 이야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 오히려 적대적인 환경을 뚫고 네. 여기까지 왔는데 아. 그분들처럼 근데 왜 젊은 또 새로운 주자를 안 키우냐? 왜 아니, 니네가 계속하냐?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우리가 계속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그냥 네. 삼선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네. 후배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비례대표 의원들이 많았어요. 많고 지금도 있고 네. 아주 호평을 많이 받고 있다고. 근데 네. 문제는 지역구에서 돌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벤처기업이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좋은 기술 개발해도 자본력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뺏겨요? 대기업한테 뺏기잖아요. 그럴 때 그 벤처기업 대표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기득권 정치의 숲 속에서 햇빛 한 줄기 없는 상태에서 커가는 나무와도 같다. 우리 정의당은. 그런데 저는 고지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봐요. 뭐 선거 제도도 또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그 A플랜이 일단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아마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이제 그 사표 심리, 지금 승자 독식 선거제도 하에서는 아, 여기 뭐 정의당이 좀 컸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기 지금은 그렇죠. 여기 그렇지. 떨어지면 어떻게? 이런 그 오랜 승자 독식 정치 문화의 폐해 때문에 이 사표 심리가 아주 깊게 오리엔테이션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표가 안 오는데 선거제도가 바뀌면 그래서 내 표가 구체적인 어떤 의석으로 나타날 그런 제도 하에서는 과감하게 표를 주실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진보정당의 어떤 과제와 어떤 제도적인 어떤 그런 억울함 이런 거 얘기 나왔으니까 아예 본격적으로 진보정당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2000년에 민주노동당이 창당했으니까 그 이제 역사를 쭉 보면 한 17년 됐어요. 네, 네. 진보정당이 우리 정치사에 등장한 지가. 근데 지금 예전만큼 2000년에 돼가지고 2002년에 권영길 대표가 나오시고 2007년에 또 나오시고 대선에. 했는데 이렇게 세력이 더 커져야 되는데 7년만 동안. 근데 뭐 이렇게 한때는 뭐 많이 열매서까지 갔다가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고 또 대선에서의 지지율도 뭐 3%대 이런 거에 근본적인 이유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거제도 아까 말씀하신 거 말고. 근데 이제 우선 그 여러 조건이 있는데요. 네. 진보 정당이 처음 시작할 때 뭐 시민사회계 또 사회운동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그 적응할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운동권 정당이라는 저희가 비판도 많이 받았고 운동은 필요한 것이지만 운동과 정당은 다르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대중적인 진보 정당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어떤 비전과 네. 또 그 정치인들의 어떤 훈련된 정치인들 이런 준비가 매우 부족했어요. 그래서 지난 10여 년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저도 사실 제가 13년째 정치를 하는데 수많은 그중에 80%는 실패로 점철됐습니다. 네. 그런 실패와 좌절을 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는 기성정당에 손 내밀거나 또 뭐 의지한 적은 없습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결국은 노동 있는 민주주의 예?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정의로운 사회 요즘은 다 누구나 다 수사적 표현은 같지만 실제로 우리 진보정당이 추구해왔던 그런 이제 가치나 비전이 시대정신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다른 정당이나 다른 정치 세력이 한 것을 빌려다가 벤치마킹해서 정책 내고 비전 내고 하는 것은 의지가 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선거 때만 쓰고 마는 겁니다. 네. 이제 이것을 가지고 평생의 업으로 이렇게 실천하고 해왔던 세력이야말로 그 시대적인 사명을 할 수 있다. 제가 13년 동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 없는 실패를 반복해왔지만 그 13년 동안 경제민주화 복지노동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시대정신을 저희가 감히 선도해왔다고 자부해요. 그리고 그 13년 기간이라는 것은 삼성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에게 단호히 맞서왔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우리 탄핵 국면에서 보면 저희 당이 작지만 흔들리고 주저하는 야당들 중심 잡고 탄핵을 이끌어내는 리더십도 발휘했다고 봐요. 네. 그럼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시대정신에 투철하고 좋은 정책 갖추고 그리고 기득권 세력에 단호히 맞서고 그리고 어떤 통합협치의 리더십도 갖춘 그런 지도자를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 아니냐. 저희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정의당이 예, 이런 시대정신의 중심으로 나설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감히 그러니까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고 많은 또 나름 스타 정치인들도 몇 명 나왔고 우리 신 대표님 포함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과실을 다른 정당들이 가져갔다 뭐 이런 생각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뭐 대선이라는 것은 이제 집권의 종합적인 능력을 따지는 거니까 네. 일단은 이제 저희 정의당이 지난 통진당 해산 네. 이후에 거의 사실은 진보 정치가 난파된 상태에서 네. 그 난파된 조각들을 하나하나 겨우 껴 맞춰서 외형 만들고 이제 4년 차인데 이제 제가 대표되면서 사실 이제 당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네. 이제 형성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 민주노동당이 반세기 만에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만큼의 어떤 신선함과 파괴력으로 다가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실패는 다시 반복하지 않는 그런 중심을 갖고 이제는 앞으로 주류 정당과 경쟁해 나가겠다. 아직은 형성기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지지율 문제도 저는 뭐 저희가 뭐 어디는 3% 나오지만 당 지지율은 3%에서 8%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이번 탄핵 국면에서 정의당이 열심히 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적절한 시기에 국민들의 성원이 의미가 있을 때가 되면 저는 뭐 그 지지가 결집을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중간에 이제 또 진보정당 역사 17년 얘기하니까 좀 생각나는 건데 이제 민노당 비례대표 1번으로 또 이제 나오셨잖아요. 네. 당선이 네. 되셨는데 민노당부터 출발해서 지금 이제 정의당이 되기까지 중간에 많은 이제 분열과 또 갈등이 있었어요.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자칭 진보 철새입니다. 아 진보 철새. 네, 네. 아, 스스로 정하신 말씀이 맞아요. 진보 진영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농담삼아 이제 당이 여러 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그게 뭐 자기 살기 위해서 뭐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철새는 아니고 우리 진보 정치의 혁신과 또 책임을 위한 그런 갓난신고의 과정이었다고 봐요. 그 과정이.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제 진보 정당이 그렇게 약간 NL, PD 이런 식으로 이념 논쟁에 빠져서 대한 정당으로 제대로 못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제 잠깐만요. 네. 진보 정당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들이 이런 일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별로 관심이 없거나 당 이름도 막 저 좌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보 정당을 이해하려고 좀 관심이 있고 애정과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보면은 술자리 같은 데서 아, 그 NLPD 뭐 이념 논쟁 이런 것 때문에 꼴 보기 싫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시대는 이제 지났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과거 운동권 70년대 운동권을 지배하던 70년대 이념 네. 이 그 논쟁하고 우리 정의당은 전혀 다르고요. 네. 그래서 정의당이 그동안에 한 10여 년간 진보 정치의 어떤 이념과 또 비전과 노선을 현실화하고 또 대중화해 온 그런 그 과정이었다고 보고 지금 정의당은 전 자신 있습니다. 아. 예, 합리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진보, 원칙 있는 진보. 그래서 과거 같았으면 뭐 저희 그 진보하면은 그냥 선명성 가지고 경쟁했을 거예요. 네. 그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가장 주목하는 것은 실제 국민의 삶의 변화입니다. 국민의 삶의 변화에 지금 정의당이 제시하는 그런 정책도 지금 국민들 삶과 거리가 먼데 네. 여기서 더 선명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동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그 추진해서 저희가 또 많은 성과들을 축적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가습기 살균제 문제. 네. 제가 지난 4년 동안 우리 당이 주력해서 결국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고 또 설악산 케이블카를 네, 그 사업을 좌초시킨 것도 저희가 뭐 가장 앞장서서 이렇게 해왔고요. 그리고 뭐 삼성 백혈병 문제의 해법을 시작한 것도 저희가 한 것이고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국민들이 어느 순간 아, 그 정도 역량이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지금 그러면 뭐 여섯석인데 그거 갖고 집권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지만 저희가 솔직히 단독 집권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안정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연립정부가 불가피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어쨌든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개혁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정당, 세력이 누구냐 한다면 저는 국민들이 정의당의 역할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연립정부가 네. 거기까지는 아니죠? 그 연립정부가 지금 말하는 막 대연정 이런 것까지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과거 그래서 대연정이 화두. 대연정 그 뭐 원론적으로야 대연정 소연정 다 할 수 있겠지만은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2년에 걸쳐서 촛불을 들고 이 광장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적폐청산이거든요. 그렇죠. 그 적폐청산의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지금 새누리당이에요. 그 누가 새누리당을 용서할 권리를 주었느냐 묻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나오셨으니까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또 많이 밝혀졌지만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통진당 강제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왔잖아요. 그렇죠. 청와대가 이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통진당에 계셨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게 좀 앞으로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통진당의 노선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요. 그러나 민주국가에서 정당을 그 법적으로 해산하는 조치는 폭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진당의 헌재 해산 결정에 대해서 저희는 그건 반민주적인 폭거라는 점을 분명히 그때도 이야기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촛불 사실 촛불 시민 그 촛불 집회 나가면은 눈에 띄게 가끔씩 그런 문구들이 좀 보여요. 이제 그 통진당에 대한 진실 규명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정치 세력은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지지 또 판단에 따라서 그 평가를 받는 것이고 뭐 예를 들면 극단적인 어떤 세력이 있다고 하면 시민들의 지지가 줄어들면서 주변화되는 것이죠. 결국은 주권자들이 판단할 문제로 남겨둬야지 그것을 어떤 헌법기관이 그것을 강제 해산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 또 진보 정당 얘기하니까 또 진보 정당이 약간 엄격한 잣대를 아까 좀 약간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태가 최근에 또 있었어요. 뭐 기억하시겠지만 많이 아프실 텐데 그 메갈리아 4라는 이제 그 넥슨 성우 이제 사태가 논평 사태도 있었잖아요. 홍 기자가 아까 그 잘 알는데 내막을. 네. 저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번에 공부를 좀 했어요. 메갈리아도 있고 메갈리아 4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제 그에 앞서서 중식이 밴드랑 이제 테마송 협약을 맺으면서 선거 노래 협약을 맺으면서 그때 또 당원들 사이에서 불거졌던 논란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사실 되게 진보 정당에 되게 가혹하다는 저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어요. 이게 일반 시민들도 되게 평가하기 어려운 주제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때 한창 아쉬웠던 거는 중앙당의 입장이 되게 늦게 나오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지적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보시면. 현상인데요. 네. 그 새로운 현상이 다른 당이 아니고 다른 당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정의당에서 문제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자부심을 갖습니다. 다만 그럼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이제 분들 특히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평가가 굉장히 이중잣대라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어떻게 이중잣대라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진보 정당에 대해서 그 동안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또 지지도 안 했던 분들이 갑자기 내분 사태 뭐 이런 식으로 정의당은 이랬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좀 섭섭함이 많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당내에서 제가 대표로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너무 파악이 늦었고 또 대처도 늦었죠. 네. 저는 이제 청년들이 이런 어떤 우리 사회 불평등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제가 잘 이해하고 있었지만은. 그 불평등으로 인한 그 혐오 문화가 그 청년들 내부에 그런 정도의 갈등으로 이렇게 심화되어 있는 것을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어떤 불평등 문제가 책상머리에서만 이해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이 당내 논쟁에 그 양상에 대해서 제대로 제가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20대 우리 아들하고 한 반나절 이상 이야기를 해보면서 아 이게 청년들 내에서 이런 정도 심각한 그 혐오와 갈등을 낳고 있는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현상 저로서는 새로운 현상인데 이런 새로운 현상은 새로운 해법이 있어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 그 당의 어떤 대처가 늦음으로 해서 실망하고 떠나가신 분들에 대해서 탈당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혐오라는 거는 하나의 증상이잖아요. 네. 증상. 그러니까 혐오 문화의 그 배경,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그런 극도의 불평등과 불안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건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여성 남성을 가르고 서로 적대하고 갈라치고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서로 갈등 구조로 가는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 혐오의 배경 원인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혐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정의당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렇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당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서로 혐오할 문제가 아니라 약자들끼리 연대해서 이것을 해결해 가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한 게 우리 당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강하게 맞습니다. 이 문제의 중심을 잡아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이 메갈 문제에 대한 메갈 이른바 메갈 논쟁에 대한 그런 이제 대응이 미숙한 데 대해서 지금도 아주 아프게 생각해요. 제가 방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였는데 그 젠더 이슈 같은 게 이제 그냥 젠더 이슈가 아니라 이 어려운 청년들의 삶하고 연결되면서 되게 복잡한 양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전개됐잖아요. 근데 이런 거가 다른 당에서는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또 다른 당 지지자들은 그런 거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정의당 지지자들은 민감해요. 이 문제가 더 정치의식도 더 높은 것 같고 또 소수고 약자 그렇죠. 분들이 네. 또 지지하는 정당이다 보니까 소수 약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더 적극적으로 이슈화시켜서 젠더 문제라든가 청년 문제를 오히려 주도적으로 끌고 나갔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정의당의 애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꼭 지지한다는 건 아니지만 애정을 밝히시는 거예요? 나는 진짜 우리 진보 정당의 역사에 대해서 애정이 있어요. 예. 권영길 그 선배님 때부터 저 언론계 선배잖아요. 예. 저희 당이 그 충분히 네.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대표로서 하여튼 초기 과정에서 이 문제를 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뭐 변명할 것도 없고 네. 부족했다. 그리고 아프다. 그 말씀드리고요. 또 그 과정 통해서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당원들도 이제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아직까지도 뭐 많은 갈등이 있고 이것이 뭐 말몇 마디로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혐오의 배경이 되는 그런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도 해결될 거기 때문에 갈등이 상당 부분 이제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당적인 의지를 모아가고 있다. 네, 오늘 참 이 분위기가 너무 훈훈하게 이게 뭔가 좀 날카로운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뭔가 뭐 날카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이런 젠더 이슈도 되게 민감하면서도 자칫하면 되게 많은 외면을 받을 수도 있는 이슈인데 이거를 언론의 주목도 받지 못하는 진보 정당이 다 끌어안고 가야 된다는 게 그렇죠. 한편으로는 되게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재명 시장 나오셔가지고 제 심정을 어떻게 얘기해 달라. 다음번에 심상정 대표 나오시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 날카로운 질문 하나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 심 대표님한테는 내가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냥 안쓰럽죠. 안쓰러운 심정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질문 안 하고 가셨어요. 대표님께는. 네. 저는 맥주 한잔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한잔 드릴게요. 오늘 뭐. 목이 좀 말라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맥주 한 잔씩 놓고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 하기가 힘들지 않네요. 이런 대선 토론에 처음 오셨죠? 네네, 네, 좋아요. 네. 술도 하셨어. 하셨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막 공부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저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얼마나 어려웠을까 생각이 그렇죠. 들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정의당 혹은 진보정당에 대해서 이제 지나치게 높은 기대와 기준이 있는 게 사실이고 거기서 그것 때문에 어떤 정의당의 정치인들이 혹은 당원들이 더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는 저도 뭐 공감하고 있습니다. 좀 뭐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그 좀 잣대를 좀 통일시켜주세요. 그런 거를 아주 공정한 잣대로 잘 보호하는 언론이 바로 저희 뉴스타파입니다. 네, 제가 뭐 믿습니다. 예. 진보 정당에 대해서도 똑같은 시선으로 뭐 이렇게 잘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여정 기자가 또 그런 거. 잘 보도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똑같은 기준이지만 또 엄격한 잣대를 또 시행할 때 달성할 때 네, 네. 가치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자 이제 그러면 네. 공약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주요 공약을 우리가 또 한번 드디어.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공약 얘기는 먼저 그 재벌 문제. 네. 예. 뭐 지난주에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 구속도 되고 뭐 삼성 또 저격수 하시면 또 심상정 노회찬 아닙니까? 예. 이 회장 구속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회장 구속. 이제 시작이죠. 네, 이제 시작이다. 네. 왜냐하면은 네, 네. 저는 뭐 아주 특검이 잘 해내고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이제 기소 과정이라든지 또 판결 과정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뭐 최종 판결이 나서 형 옥살이를 하더라도 또 그 다음에 또 사면 될 수도 있고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현재 드러난 혐의로는 가중처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가중처벌을 받아서 만기 출소할 때 비로소 우리 국민들이 이제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다 이렇게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가중처벌까지 받아서 만기 출소해야 된다. 아니 뭐 가중처벌은 중간에 죄보다 많이 받으시라는 게 아니라 아니 이제 현재 혐의가 그렇다 이거죠. 드러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말은 즉 사면이나 뭐 이런 거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렇죠. 네, 만기 출소라는 거는 네. 사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나 삼성에서 지금 구속이 됐지만 네.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봐요. 네. 그동안에 삼성 공화국이라고 불려지는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기소하는 단계, 기소해서 또 재판하는 단계, 재판에서 옥살이 하는 단계, 네. 이 모든 과정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그 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머리를 쓸 거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문제는 뭐 네. 그렇게 개인적인 문제니까 다 치고 그러면 이제 삼성과 같은 우리나라 이제 재벌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패습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재벌 개혁 공약들이 네. 많이 나와가지고 우선 이제 저는 재벌 3세 경영을 금지해야 된다. 근데 금지한다고 하니까 그 표현 때문에. 아예 법으로 금지? 법으로 금지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행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절대 3대 세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역대 정권들이 삼성에 뒷배 봐주고 또 탈법적인 불법적인 거 눈감아주고 또 아니면 이번 박근혜 정부처럼 아예 앞장서서 뭐 공범으로 이렇게 하고 이래서 3대 세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 후보들이 재벌 공약을 많이 내시는데 그 공약들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통령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다 국회에서 할 일들 내시더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일은 국민들 앞에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 난 절대 사면 안 하겠다. 뒷배 안 봐주겠다. 이 선언이 첫 번째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결국은 삼성이든 이 재벌 그룹들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뭐 상법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지금 뭐 노동 이사제를 포함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을 이번에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거 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교섭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주들의 교섭권 보장해줘야 되죠. 그리고 일반 기업 같으면 노동조합 그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서 네. 정부가 나서서 민간 기업에 다 일일이 통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헌법상의 그 자본주에게 기업주에게 맞서서 자기의 정당한 평가를 네. 관철시킬 수 있도록 준 그 헌법상의 권한이 노동 3권이니까 그 권한을 보장해 줘야 되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가맹점주에게 교섭권을 줘야 되고 남양유업법 제가 발의를 했는데 교섭권 남양유업법은 무슨 내용이죠? 그게 이제 가맹점주들 가맹점주들을 위한 법인데 가장 핵심적인 이 교섭권이 빠진 상태에서 통과됐어요. 저는 이제 그래서 삼성 같은 데도 노동조합이 만들어져야 되고 네. 이 촛불이 광장에 있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비범한 일을 해냈잖아요. 모여가지고. 근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무기력하다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의리고. 이 촛불이 직장 안에도 들어가야 되고 지역으로도 가야 되고 가정으로도 들어가야 되는데 직장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노동조합 만들고 협동조합 만들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어떤 교섭권 강화하고 그게 이제 스스로의 경제 주권을 지키는 어떤 무기로서 그렇죠. 촛불을 들어야 돼요. 너무 좋은 말인데 근데 지금 사실 지금 노조는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노조가입률이 너무 낮고 현실성이 별로 없다고 보여질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권을 바꾸셔요. 바꿔야죠. 아, 정권이 바뀌면 네, 정권을 근데 아무나 바꾸면 안 되고 정의당으로 심상정을 대통령으로 하면 왜냐하면 제가 노조교섭률도 높아지고 이제 아니, 정권이 그러니까 입당되고 뭐 이번에도 이제 노동 대통령 하시겠다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일자리 대통령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일자리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국정의 제일 과제로 하고 노동부처를 부총리로 격상시켜서 네. 그래서 노동 있는 민주주의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일자리 정책이 없거나 일자리를 만드는 기술이 부족해서 일자리가 못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일자리를 만들려면 그만큼 기득권을 밀어내야 그 공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후보님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하신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노동 관련 공약들 좋은 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정책 자료집에 가서 찾는 그런 상황이 안 되려면 국정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 과연 노동 문제를 국정의 최고 우선순위로 놓는 거냐 당신. 이게 점검이 돼야 되고요. 국정의 우선순위로 대통령이 놓더라도 국무회의 한번 가보세요. 기재부 장관, 국토부 장관, 산자부 장관이 갑이고 노동부 장관, 무슨 환경부 장관은 을이에요. 지시 명령과 지시 정도의 네. 어떤 그 부처 간에 기득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개혁을 하려면 기득권 부처에 휘둘리지 않도록 또 이 거버넌스도 조정이 돼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며칠 전에 무슨 공중파 방송 나오셔가지고 이재명 시장이 한상균 전 위원장을 노동부 장관 네.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뭐 그 노동자들에 대한 애정이 매우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노동부 장관을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네. 기본적으로 노동부 장관이 현재의 체제라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 문제보다는 이게 대통령의 의지, 네. 의지가 어떻게 구체화되느냐, 네. 국정이 제일 우선순위로 가느냐, 그다음에 이 부처 자체가 기득권 부처에 휘둘리지 않도록 위상이 보장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긴 지금 현행 고용노동부 뭔가 장관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인데 자꾸 기업들 좋은 일을 자꾸 시키는 정책들을 막 내시고 저사과자 뭐 정경련의 노무부장 같이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그렇죠. 계시죠. 네. 저도 노조 일을 해봐서 너무 그 힘든 걸 잘 압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노동에 관한 이제 문제가 다시 넘어갔으니까 재벌경 얘기하다가 결국 같이 연관돼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최저임금 만 원, 1만 원 얘기하셨죠. 국민월급 300만 원. 네, 국민월급 300만 원.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아니, 이제 좋지만 국민월급 평균 300만 원인데 네. 우선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제 답을 드리면 지금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또 메르켈이나 아베나 유수한 자본주의 국가의 정상들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경제정책이 뭐냐면 최저임금 인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상 저기 원칙을 확립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왜? 지금 저성장 시대의 경제성장 전략은 어쨌든 내수를 활성화해야 되거든요. 내수를 활성화하려면 소비 여력을 갖춰줘야 되니까 아래를 지금 쳐올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아래를 쳐올리려면 어떻게 돼요? 뭔가 이 쳐올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천정은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천정은 낮추고 바닥은 올리고 그래서 이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정도의 정책과 의지를 가지면 300만 원은 그대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니다. 그 임원이나 뭐 경영자들, 오너들 월급은 줄이고. 저는 이제 제가 무슨 법이라고 하죠? 제가 살찐 고양이 법. 아, 살찐 고양이 법. 예, 그러니까 예. 이것은 이 300만 원을 만드는 방법은 우선 이제 최저임금 1만 원 하자니까 뭐 중소기업 핑계 대고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재벌들이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들 월 임금도 저 상한제를 둬라. 연동하자. 그래서 내가 제가 낸 거예요.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방법은 다른데 살찐고양이법이 다 있습니다. 예. 너무 과도한 어떤 그 저 임원들의 보수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거 올리려면 여기 연동해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상위 1% 임금을 밑으로 돌려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지금. 근데 스위스에서도 그 국민투표 해가지고 부결된 건데, 그렇죠? 그 거기는 이제 그 부결은 됐는데 다른 이제 그 이사회에서 임금을 정하도록 이렇게 차선책으로 결정이 그러니까 됐죠. 이제 예를 들어서 각 기업이 알아서 정할 일이지 그걸 법으로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반론이 있죠. 아니, 근데 그거는 그쪽에 스위스는 스위스의 이사회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투명성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네. 물론 우리가 이제 상법이 고쳐지면 또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도 그 기업주 간의 동종업종의 그 저 사장들 임금을 5배 이상 못 넘도록 규제한 법안이 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 일본은 그런 법안이 있구나. 네. 아. 그리고 이제 다 그 어떤 과도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이런 제도적인 방안들이 지금 다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하냐. 그럼 사실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대기업이 먹고 살 만큼만 남겨놓고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특히 지금 1, 2월 달에 단가 후려치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원화청 불공정 거래 시정만 갖고는 안 되고 초과 이익 공유제 같은 걸 도입해서 같이 원청, 하청이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면은 그걸 가지고, 중소기업들 뭐, 저, 뭡니까 기술 개발도 하고 사업 확장도 하고 임금도 더 올려주고 그래서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분은 말하자면 하청 저 원청하고의 하도급 계약에 반영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점에서 임금 인상분을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대기업 원청 그리고 본점 프랜차이즈 본점에서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강제하는 제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가 초과 이 공유제 같은 법은 사실상 이제 거기서 이제 이념 논란 같은 게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는 그 자본주의 국가가 있나요? 자본주의 국가 있죠. 네, 당연히 어디, 있죠. 어디가 있죠. 그 독일 같은 데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처럼 초과이익 공유제로 돼 있지 않지만 그 초과이익 공유제의 내용은 다 제도화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기는 오히려 이제 노동자뿐만 아니라 하청 기업 사장들도 그 이사회에 같이 참여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청에서 부당하게 하청 기업에 이것을 빼앗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달라도 내용은 다 이제 결국 하청 기업들이 어떻게 이 원청 회사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런 거를 이익을 쉐어하는 그렇죠. 방안을 처음부터 논의하면 된다 이 얘기인가요? 예예. 예.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가 쉐어홀더 자본주의라고 해서 이해 당사자들의 협의 모델이 잘 돼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그게 안 돼 있고 그냥 일방적인 착취만 하니까 이제 그런 이제 구조 자체가 이제 앞으로 대거 그러니까 대폭 바뀌어야 돼요. 기존의 어떤 질서에서 정책적으로 조금 더 뭐 보완하는 이런 방식 갖고는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여성으로서 또 물어보실 거 있어요? 아니,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 나왔지만 슈퍼우먼 방지법. 네. 워낙에 슈퍼우먼이라고 불리지만 그런 여자가 나오면 안 된다면서 이제 슈퍼우먼 방지법을 내셨는데 근데 그걸 또 1호 공약이잖아요. 네, 그게 좀 다른 워낙 아까도 좀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다른 후보들과 차별점이 좀 있다면 그때 이제 마침 뭐 저희도 이제 뭐 공약이나 정책은 많이 준비해 뒀는데 그때 이제 제가 대선 후보 출마하고 나서 9월 처음부터 낼까 했는데 그때 마침 보건복지부 공무원 여성 공무원이 출산 휴가 이후에 과로사를 했어요. 아, 그게 크게 있었죠. 문제가 됐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후보도 페북에 내시고 뭐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페북에 내셨는데 이것을 육아 문제를 여성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그 법안을 제일 먼저 내게 됐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뭡니까 저출산 대책으로 80조를 썼어요. 80조 2천을 그랬는데도 출산율이 더 내려갔어요. 4대강 사업을 4번 3번. 할 수 있는 돈을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108조를 투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실패했냐 그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여성들에게 애를 낳도록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럼 이 법의 핵심은 우선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성이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핵심은 그럼 남녀. 아니 내가 내 앞가림도 못하고 내가 살기 힘든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무슨 그런 얼마 전에 누가 그런 얘기 했다고 나오지 않았어요? 여성들이 애를 더 낳게 하기 위해서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뭐 가임지도도 만들고 아 가임지도 그, 가임지도 네. 아 그거 정말 그게 아주 전형적인 네. 건데 어떻게 여성들에게 애를 낳도록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니까 네. 실패하는 거예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들이 살아야 애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고 내 한 몸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애를 낳느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 다도 저도 그냥 여성이다 보니까 사실 나이도 이제 곧 있으면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많이 여성 인권이 신장됐다고 해도 지금 제 친구들 보면은 신랑보다는 다 여자들이 고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담은. 근데 지금 나오는 정책들은 다 여자도 되게 좋은 정책들이 많기는 한데 신 대표님 정책 같은 경우가 이제 남녀가 공동으로 이제 육아 부담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좀 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그러면 그 내용이? 그 출산 휴가도 1개월은 아빠도 의무적으로 네. 하도록 하고 물론 이제 기간은 자기가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 육아 휴직 그게 파파 쿼터제라고 해서 육아 휴직 16개월 중에 3개월 이상은 반드시 아빠가 하더라고. 아빠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이제 아빠들도 애 키우는 거 좋아해요. 근데 아, 회사 나가지 말고 집에서 해보라 그러면은 뭐 좋지. 그러니까 근데 회사에서 눈치 봐야 되고 진급 안 되니까 그렇죠. 이것을 제대로 지키는 기업에게는 아주 인센티브를 주고 지키지 않는 데는 과감하게 페널티를 줘서 실행 가능하도록 제가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신상정표 그 슈퍼우먼 방지법의 핵심은 여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남자들도 아, 그렇죠. 이 육아와 네. 출산 어떤 이 보육에 참여해서 하는 걸 의무화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책임을 사회와 국가가 지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전부 합창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주자들이 아빠들의 휴가를 의무화해야 된다 해서 우리 문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저기 모든 후보들이 지금 합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심 대표님이 먼저 하셨다는 건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 많이 알아요. 이제 압니까? 예, 많이 알아요. 예, 예. 그 뭐 먼저 그렇게 해서 네, 네. 그 좋은 거는 확대되면 좋은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자기 고민 속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에 이제 실행이 잘 안 되겠죠. 그게 문제. 아, 실행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 슈퍼우먼이 말이 좋아 슈퍼우먼이 이제 너무 여성들한테 가혹한 이름인 거잖아요. 이게요 왜 국회에서 뭐 맨날 말로만 하고 뭐 남비끌 듯할 때는 다 한다고 하는 거 안 하냐. 네. 절박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내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권한을 가졌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그건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육아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저희는 이제 제 삶의 문제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어느 만큼 갖느냐가 저는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그 2002년 처음에 첫 대선 나오시고 권영길 네. 후보께서 그다음에 2007년 그다음에 12년 12년에는 사퇴하셨잖아요. 네. 예. 근데 결국 뭐 그 당시에 득표율이 한 3%대 예, 그렇죠. 그쳤어요. 전 그 전에. 오 이번에는 그 이상을 확실하게 자신하십니까? 당연하죠.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그 저는 이제 꼭 수치를 꼭 집어달라는 건 아니고. 네. 그 저는 이제 지금 이번 대선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권이나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재용 씨를 구속한 게 79년 만의 네.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시민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지금 건설 중에 있어요. 그럼 지금 내 삶이 바뀔 정도의 과감한 개혁과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부를 원해요. 정권교체는 당연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 구도를 원하는 겁니다. 정치 구도를. 네.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쪽의 지지율도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이게 앞으로 탄력을 받아서 커가는 지지율이 아니고 부자 망해도 3년 간다고 앞으로 이제 점점 축소되는 그런 그 지지율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의 축이 어떻게 이동해야 이 과감한 개혁과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냐 할 때 저는 국민들이 민주당 정권 주는 것이 지금 목표가 아니라 정치 축을 적어도 민주당 정의당 축으로 대폭 이동해서 민주당 대 정의당 그렇죠. 그런 정도가 돼야 현재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유실되지 않고 다뤄질 수 있는 구도다. 그게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바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예전에 정권 교체를 가지고 무슨 몇 퍼센트 이내에서 다툴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일단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머지는 다 부차화되고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정권 교체는 구분능선에 왔어요. 그거는 시민들이 다 해놨어요. 문재인 대표께서 내가 정권 교체한다 그 말씀하실 일이 아니고 그건 다 해놨다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떤 개혁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제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권좌에서 내려오면 어떤 정권 교체냐를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이제 선거 경쟁이 시작된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각 당이 지금 후보 경선을 하고 있는데 사실 큰 집에 큰 이벤트로 다 구경 갔잖아요, 지금. 네. 그 후보들이 정해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아, 저 숫자를 어떻게 써넣어야 국민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나 이것을 저는 고민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서 촛불의 승리를 이렇게 빚고 만들어내시지 않겠나. 그리고 제가 그 사명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거기서 정의당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 뭐 일각에서는 완주하겠는가라는 질문도 하는데 뭐 이런 질문 이제 그 얘기는 이제 필요한 거네요. 거네요.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권 교체의 어떤 대의를 이어가지고 2012년에는 양보하셨는데 이번에는 뭐 그런 얘기는 뭐 전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그러니까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완주 여부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립정부 이런 거는 이제 과거에 내 힘으로 안 돼서 나한테 표 모아주면은 뭐 어떻게 같이 연정해보자 이런 식의 연정 논의가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정권을 잡더라도 이후에 개혁을 위한 국정 운영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차원에서. 연립정부 문제가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선거 중에 후보 단일화의 관점에서 이야기되는 연정이 아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번에 나오실 후보들이 일정이 정해졌나요? 네. 다음번에 이제 아마 근데 지금 일정이 확정이 되고 있는 중인데 조율 중이죠, 조율 중인데요. 일단은 지금 남경필 후보랑 문재인 후보 두 분이 아마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누구 한 분한테 질문 하나 해주세요. 멋있게. 문재인 네. 대세 후보님께, 문재인 대표에게 네. 어떤 질문? 문재인 후보께 저 이재용 씨 사면을 하실 건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대통령 되시면 뭐 짧고 굵은 질문입니다. 사면하실 건지 대통령 되시면 이재용 전 이재용과 박근혜 두 분을 이재용과 박근혜 두 분을 사면을 혹시 할 거냐? 알겠습니다. 이거 꼭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마지막까지 정말 뭐 진솔한 얘기 들려줘서 고맙고 건배사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네, 마지막 건배사도 건배사 정의당의 마지막 술로 선전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기대하는 편입니다. 오늘 되게 개인 감정을 많이 드러내셨어요. 아니 막 짠해서 솔직히 말하면 좀 짠해요. 아니, 그 얘기 하니까 네, 제가 생각나는데 우리 저 최근에 이제 감독 장항준 감독이 당에 가입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밥을 함께 했는데 그 자기 가입 경위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어떤 당에 있는데 뭐 당 탈당하고 또 들어가고 하는 게 귀찮아서 그냥 있었는데 자기가 탄핵 국면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야 정의당 정말 잘해서 지지율이 팍 오를 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지율이 안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자기가 그 과감하게 정의당에 가입한 거다. 네. 그렇다면 마음... 지지율 급등을 위하여라고 해야 되나요? 응?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배사를? 한번 건배사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뭔가 되게 긴장되시나 봐요. 아니, 그게... 너무 정의당 얘기만 안 하셔도 돼요. 큰 얘기 하셔도 돼요. 우리 촛불 대선 승리해서 세상을 바꾸자! 바꾸자! 미안해요. 뉴스포터는 회원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